쏟아지는 빗소리에 밤은 깊은데 잊었던 말 나 혼자 서글퍼서 잠 못 이룰 때 창밖을 스쳐가는 저 바람 소리 덧없는 외로움에 나를 채운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잠든 나를 달래며 또 온다 하더니 그리워 잠이 들면 꿈에나 보고 반가워 안타까운 마음 깊어라